협산 중 늙은 범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게으르고 논인다. 광풍의 낙엽처럼 벼 커둥둥 떠나간다. 일락서산에는 뚝 떨어져 월출동령의 다리 솟네.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삼겹.